기사 있긴 합니다. 2008년 2월 26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소망교회의 힘 어디서 오나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1977년에 설립된 소망교회는 7만여 명의 신자를 둔 신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군인들의 별을 합치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 150명이라고 합니다. 더더욱이나 이 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대학 이상의 졸업자가 99%입니다. 100명 중에 1명 빼고는 다 대학 이상을 나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경수 인수위원장을 맡았었고 숙명여대 총장, 이분이 이 교회예요. 국정기획수석을 지냈던 곽승준 교수도 이 교회이고요. 또 박미석 교수라든지 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두희라든지 강만수, 이상득, 김형호, 정몽준,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라든지 SK텔레콤 회장, 더 나아가 LG그룹의 사람들도 다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장도 이 교회 출신이고요. 금감원 위원장도 이 교회 나갑니다. 전 외교 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윤영관 씨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신도들만 합쳐가지고 내각을 구성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고 계시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리더십을 보이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국 사회가 요즘 요구하는 리더십은 두 가지 형태라고 합니다. 전에는 조직을 관리하고 리드해 나가면서 성과를 내는 이런 스타일의 리더를 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같은 팀 안에 서번트 리더라고 해서 섬겨주고 관계를 맺게 해주면서 성과를 내는 이런 리더십이 한국 사회에 요구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뭐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도전적이며 어떤 때는 어그레시브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힘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고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세상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교회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난 3월 달에 변성규, 김상철 두 분 집사님을 장로로 피택을 했습니다. 서태지, 김대시, 김순 세 분의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을 했죠. 김순남, 변기자, 김미성 집사님을 신로권사로 피택을 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천운교회 중직자가 되어 천운교회를 섬겨나갈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중직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어떤 지도력이 요청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리더십이 있다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교회 중직자이니 이런 모습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잠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성장해서 등장하는 내용을 묘사해 놓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을 가면 오늘 본문의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에게 구약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때까지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은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쭉 나오죠. 21절 보십시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이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시의 세계 정세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해 나갈 것인지는 내부 정치를 배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군인들을 이끌 것인가? 전술을 배웁니다. 지리학과 애굽에 특별히 발달했던 천문학을 배우고 사회학과 경제학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애굽은 바로가 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신앙, 종교, 피라미드의 성립 과정들을 다 배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긴 하지만 항상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는 샤론 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 언어도 애굽의 사람이라면 또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한다면 배워야 했습니다. 언어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문화도 배워야 됐겠죠. 지금 그것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통치할 수 있는 학문과 방법들을 다 배웠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모세가 이러한 학문을 다 배웠을 때 말이 능하고 얼마나 어떤 말이든 잘할 수 있고 누구 앞에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한번 말을 시작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리더십이 탁월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배운 이 통치의 교육을 가지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고요.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더니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걸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3절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7장을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예, 거기까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돌볼 생각이 바로 외국에서 최고의 통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 그랬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 그 이스라엘 형제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돌볼 생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그냥 우연찮게 나가서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뭐 했다고 합니까? 보더니. 또 보십시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본지라. 다 같은 단어입니다. 보더니 본지라. 1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목도하여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연히 가서 성질이 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로 왕의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족입니다. 왕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유구도적으로 목도하여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고대에 노동하는 것을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더니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더니 그리고는 자기 리더십을 드러낸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 형제끼리의 분쟁을 보고 안 되겠다. 해방시킬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심을 실행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며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마태복음에는 그냥 우셨다고 통곡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묘사합니다. 형제는 형제의 고통을 보고 그 형제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고통을 보고 형제의 고통을 보고 자기 인생을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함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함을 싸매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치를 합니다. 연약한 지체, 고통받는 지체, 고뇌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보는 사람은 능력함으로 감싸줍니다. 근데 이것을 못 보면 왜 그렇게 찌질맞게 그러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뭘 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모세는 자기 형제의 고통당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보고 결단을 하고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쫓겨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무슨 동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 7장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7장 펴놨죠? 읽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 형제를 보호하고 억압받고 압제받고 있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해방의 행동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여 자기 형제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쳐 죽이는 해방의 리더십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공하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행동에서 나온 동기에서 나온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인생의 본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모세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궁중생활을 포기하게 하였을까요? 모세의 인생 본문은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현실에서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안정된 노후를 보는 걱정입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이제는 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끝맺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닙니다. 안주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되게 이루어내는 것,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모세의 최고의 보물은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오늘 삶의 자리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 그리스도를 보물로 삼은 게 저렇게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나도 그래야 되겠다. 괜찮죠. 모세가 본문 다시 11절 한번 봐주실래요? 고통당한 것을 쫙 보여요. 예, 치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다. 이 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때려서 쳐 죽인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려서 쳐 죽이는 장면을 본 거예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오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뭐 했다고 합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쳐 죽였어. 이 치다가 나도 똑같은 거. 때려서 쳐 죽은 겁니다. 자기 형제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모세가. 쳐 죽인 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원통함을 당하고 있는 자기 형제 압박, 압제를 당하고 자기 형제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행동. 이 행동이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튿날 근데 막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한 것을 보고는 모세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똑같이 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야, 형제들끼리 그러면 되겠느냐? 넌 옳지 않다. 재판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도 모세가 무엇 때문에 했는가를 알고 모세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형제끼리 쳐 싸우고 있는 것을 말리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러면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될까요? 고통받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일이라면 폭력도 허락해도 될까요? 교회에서 목사편, 장로편이 나뉘어져서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좀 더 모세 입장을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받기를 거절하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위대한 결단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인 고통받는 자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면 폭력을 사용해도 될까요? 애굽의 여자보다 자기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도조하는 동기에서 나온 폭력은 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당할 수 있을까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보물로 여기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 어떤 폭력도 정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싸우고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쳐 죽였듯이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뿐만 아니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알게 되니까 바로가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 폭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치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아무리 정당한 폭력이라도 결코 교회에서 찬양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언어의 폭력,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마음의 폭력, 어린 자녀들을 정신적,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폭력, 이런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지 않나요? 힘이 연약한 아내를 향하여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폭력을 하니까 나도 똑같이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세는 실패합니다. 그런 리더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는커녕 세상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장은 마음대로 보아지거늘, 상사는 마음대로 보아지거늘, 담임 목사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되면 아무렇게나 행해도 될까요? 아니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언어적,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서야 합니까? 똑같이 칼을 가지고 덤벼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선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방식으로 죽음이 끝인데 죽음이 죽음을 이겨버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언어, 십자가의 인격, 십자가의 방식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통치자의 교육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한 거 아닙니까? 쳐 죽였듯이 똑같이 쳐 죽이고 화해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구나. 우리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으니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겠다고? 어림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덤벼든다고 칼로 대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7절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쳐 죽였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화해시키려고 법관이 되려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자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드디어 해방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쳐 죽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는 애굽의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의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 합니까? 너는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다. 너의 그런 리더십은 하나님의 교회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하는 통치자의 리더십, 힘으로 폭력으로 지배하는 통치자라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향해서도 꼭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울분과 그 악재를 보며 애족심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실패하는 겁니다. 리더자의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십은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들은 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방식이 왜 실패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방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칼과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로의 방식, 동일하게 모세가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낸 종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팔을 빼서 그 중에 한 종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리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진 열두 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대미를 보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저들을 막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교회의 리더십은 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에게 말했죠. 내가 너를 여기서 해방시켜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교회는 힘의 방식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한 교회를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신도 리더십 세미나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2004년도에 주 강사가 이명박 장로했습니다.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2005년대에 주 강사가 이경수 숙대 총장했습니다.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2006년도에 주 강사가 크리스천 평신도 지지자들 4명을 자유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새 한국 사회 곳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책에도 나와있죠. CEO 조용기 목사. 평신도를 읽어낸 목화는 내가 본 홍정길. 이 모든 리더십의 핵심은 개발해내고 효과적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요약되어진다. 교회에 하는 리더십인데 세상에서 효과가 있는 리더십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한옥 목사가 쓴 거인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한때는. 거기서 똑같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크리스천은 높은 데 올라가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곧 영적 리더십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학력으로 신앙실력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말은 안 그렇죠. 출신 대학과 가방끈으로 평가하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방식, 이거는 힘의 방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소품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대학, 어느 직장, 무슨 직업,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졌는가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 있는 교회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교회의 통치 방식이 리더십의 방식이 세상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의 리더십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여주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이라고 합니다. 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광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 됩니까? 모세에게 40년 동안 궁중에서 배웠던 물들을 다 빼는 곳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학문, 자기 리더십, 자기 능력 다 포기하게 만든 곳이 됩니다.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그때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궁중 40년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리더십은 말씀의 광야로 나아가 자기 인생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된 자들이 말씀을 따라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이 리더십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 리더십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리더십의 핵심은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철학으로 십자가가 있고 그 삶의 언어로 십자가가 있고 그 삶의 방식으로 십자가가 있는 리더십이 우리 여덟 분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야 할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힘의 방식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은 말씀의 방식이라는 것, 말씀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 가정에 가면 리더들입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도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도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힘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셔서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세상이 혼합되어 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 저에게 또다시 십자가의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질이며 이것이 신자의 삶의 길이며 방향입니다.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언어로 십자가의 인격으로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교회와 가정을 섬겨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폭력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명함들 열어주셔서 연약한 형제를 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십자가의 방식을 믿게 하시고 도전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